know it, 다운이야 기분이 oh it, oh it, 척하면 척 know it, up이야 기분이 oh it, oh it, oh it. Know it, down이야 기분이 oh it, 척하면 척 know it, up이야 기분이 oh it. When 너는 up, down 기분이 맨날 달라 날 이리저리 힘들까 저 문을 들어서 그 순간부터 네 눈치만 보는 나 감정 이제 그만 나의 한계 너무나도 닿지 말하지 못하고 그녀 앞에 그친 모든 남자들은 다 성가신 미소 하나만으로도 눈이 부신 여전히 이렇게도 가만히 계신 이런 그녀 어떡하나 Hey baby 어떡해 baby Hey baby 좋은 걸 baby girl Oh oh 너무 예뻐 모두 모두 쌓이게 돼 Oh oh 너무 예뻐 Oh no 주위에서 이렇게 가득히 맴도는데 오늘 한 번 딱 한 번 웃어주면 그냥 넘어가겠네 같이 롤러코스터 ride 같이 롤러코스터 ride